내리기 전에 눈을 감고 속여볼게. 떠나지 마라. 딱 한 번만 날 안아줘. 그 자리에 굳어 부서진 나를 돌이자. 다 그대로 와 나. Oh baby I just say it's too late. Oh 이처럼 만나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로 해. 혹시 나기를 잃는다면 그게 날 불러주네. Towards a park lighting. 그날의 네 모습 여전할까. 혹시는 변한 건 아닐까.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를 잊고 지내는 건 아닐까.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까. 아니 난 아닌 것 같으니까. 너 없는 난 정미 껍데기야. 내게 돌아와줘. 그대의 기억 저 하늘에 두 눈에 비친 바오빛깔. 저 멀리서도 느낄 수 있게 또다시 날 부르고 있어. 뭔지 생각할수록 아픈데 dream and falling fast. 어떤 날은 네가 부르고 있는 것만 같아.